지나와 티가 굽었다야 아빠가 알아 그걸 알아 디세 잡잖아 굴레와 디 알아 가급을 알아 그다 디타 구이 비카 But I love someone in it. I don't care in cool. Tina Rama Tia Kubatana. A Pagara Kubanara. This is a Tajana Kule. Someone, the dark in a perjalan.